그저 그런 일이라고. I don't care, it's okay. 난 혼자인 내가 익숙해. 차가웠던 내가, 감정 없던 내가, 요즘 들어 조금 이상해. 욕심 많은 내가, 이기적인 내가, 나를 조금씩 버리게 돼. 원했던 것은 다 가졌지만, 필요했던 것은 가질 수 없었던 나. 조금씩 버리게 돼. 원했던